장난치나야 미는 척 그래도 입꼬리는 올라가 너를 볼 때 어떻게 비춰진가 거울을 보네 That's brave 장난처럼 다가가 바로 얼어붙어 아이스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니까 우산 속에라도 숨고 싶네 Baby 다 불편한 단어 느리게 가는 구름 같아 조금은 어둑한